줄이고 겁이 많아서 기만했지만 내 사랑을 그대가 부르면 용기 내볼게요. 얼어있던 꽃잎에 그대

사랑받고 싶어

후 우리를 묶고 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또 뒤돌아서 울어버리는 내 슬픈 꿈이야. 수밖에 없어서 만질 수가 없어서 슬퍼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대 그리고 그 뒤에 난 항상 그늘이 진 곳에서 그늘이 진 얼굴로 돌아봐달라고 못하는 나야. 또 눈물이 나는 나야. 내일이 와도 사랑해. 어제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 나야. 그 때문에 사는 나야. 보고 있어도 그리워. 같이 있어도 외로워.

순 없나요? 말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 듣고 있나요? 말라 잊지 말아요 지우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지금까지 아니라는 언젠가 주어 우리 꿈결 같았던 시간은 끝난 거야 끝났다고 울어 바람이 부는 듯이 내게 가혹한 시선들 끝날 거란 모두 시들 거란 혼잣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숨겨진 채 떨궈진 채 있나 바람이 부는 듯이 내게로 날아와줘 다가름한 시간으로 우리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넌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 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 버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눈물이 나 여기서 날 기다리면 볼 수 있을까. 그땐 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져서 그런 나라서

살다가 적어도 한 번. 숨을 쉬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부디 너를 향해 부는 이 마음 어떡하니. 빗방울이 머리 위에 떨어지듯 피해지지 않는 마음이 서글퍼져. 가끔은 널 보며 사라져도 그는

보면 보고 싶고 내 꿈속에 네가 자꾸만 나타나고 매일 잠도 못 자 눈물로 지냈어 너의 거절이 난 두려워서 오늘도 또 못 자는 그날 집 앞에서 자꾸 그대랑 자국이 남아요